Hey baby, dance for love. Let's dance for love. Dance all night.첫인사 치울 수 없는 첫인사 고장난 시계를 돌려 과거에 너와 나 우리 둘만의 기억 속에 함께 나눈 말 사랑해 사랑해 말을 내 울부짖던 파랑새 파랑새 그렇게 날아 내 통화 속 환상에 일장 중몽 한낮의 꿈 백일몽 서로가 끝없이 사랑했지만 우린 곧 종착역을 남겨놓고 서로의 짐을 싸 마지막 힘을 다 싫은 날 믿을까 한마디마디 생각나서 결국 잠잠히 깨기를 수차례 결국 내 꿈만 산산히 깨진 후 자존심까지 버린 채 한마디 내가 먼저 버린 거라 파랑새 한 마리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홀로 앉아 이를 악물어도 끝끝내 터지는 슬픔에 난 울었어 난 정말 아픈 것도 몰랐어 그냥 입을 다물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잡은 것도 널 부여잡고 힘껏 하는 것도 사랑은 어떤 믿음보다도 강한 같던 그 말은 이제 그만 그 말은 이제 그만 그 말은 믿었던 나를 지워 넌 나를 잊었던 하던 기억도 남은 미련 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난 너를 잊을 줄 알았어 하지만 자꾸만 네 마지막이 내게 남았어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지난 나를 기억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낌없고 사랑이었네 하지만 변하는 건 나라는 걸 알지 못해 깨닫는 날이 와도 나는 너를 갖지 못해